한주한의 삶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부족한 자의 모습 감춰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남긴 하지만 네,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제대 후에 몇몇 신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시계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제가 보지 않았던 그런 시계여서, 야, 이거 좀 줘봐. 그래서 이제 그 시계를 좀 뺏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 달라 그랬다고요. 뺏었다는 게 아니고. 뺏어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시계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무겁고, 뒷면이 뭐 태엽처럼 막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야, 이 시계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바쉐롱 콘스탄틴이라는 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 가격이 얼마인 줄 아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뻥치지 말라고. 야, 전도사가 무슨 그런 시계를 차고 다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스튜어디스 하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외국 나갔다가 사다 주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야, 너 가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어땠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야, 내가 그거 어떻게 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 하는 말이, 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부담 갖지 마. 그래서 내가 혹해서 그 여자애랑 안 사귀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랑 안 사귈 거긴 한데, 이거 짝퉁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이제 만나고, 에이씨, 가짜면 안 가죠.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 친구 만나니까 그 친구가 시계를 안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계가 금방 뭐였을까요? 네,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굳이 이거 차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예의상 교회 사역하는데 이 시계를 안 차고 가면 그 친구 표정도 안 좋아지고 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용으로만 이렇게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보면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에 대한 인기는 오히려 점점점 올라가고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품을 살수 없는 중고생들조차도 MCM 가방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명품, 짝퉁 명품을 구입해 소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하도 애들이 선물 뭐 시계 샀다 이런 거 하면 얼마니 얼마니 막 이런 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에게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니 시계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오 목사님 얼마니 얼마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저가로 이런 걸 해가지고, 야, 나도 얼마니 시계 있어. 이랬는데, 아우, 너무 무겁고 이게 짝퉁인지 날짜도 사실 맞춰지진 않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다닐까요? 안 차고 다닐까요? 안 차고 다닐까요? 차고 다닐까요?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등부 애들에게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니 시계를 내팽겨쳐지고 다니는 막 발로 막, 아, 뭐야 이거 막 바뀌고 다니고, 우와 우리 목사님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취업포탈 잉크루트가 대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응답자가 85.6%가 명품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품을 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54%에 육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학생들이요. 이에 대해서 부의 창조라는 책에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의 명품 열풍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베블런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류 계급이 내가 사회적으로 이마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블런 효과가 일어나서 명품이고 비싸면 비싸질수록 사람들은 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오히려 소비도 증가하는 성향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액이 비싸면 사람들이 더 저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명품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어떤 심리학자는 명품을 소유함으로 일시적으로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분석합니다. 근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실은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일종의 과시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즉 이것들은 내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여전히 명품뿐 아니라 짝퉁 명품조차도 소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짝퉁 명품을 통해서라도 명품을 걸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이 병적인 현상, 그런데 이 현상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세계에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마술사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그야말로 남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명품 신앙인이야 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시몬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진짜 명품 신앙인이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 세례를 받고 빌립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자,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2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안타깝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짝퉁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짝퉁은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명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 즉 비슷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주일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한 친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요 저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에 한번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임원하고 리더하고 찬양팀하고 예배팀하고 뭐 여러 가지 새가족팀하고 그런 훈련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 이수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마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속여서 자기를 포장해서라도 자신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거짓말은 그의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기에,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마저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온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능력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얼마면 나도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걸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능력을 얻기로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않아서가 아니라 정작 나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라는 사람이 자기혁명이란 책에서 이렇게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존재, 목적, 내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모든 이유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 공부합니다. 자기 위해 취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악하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녀옵니다. 시골의사로 유명해진 박형철 씨의 삶에도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마술사 시몬도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부를 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려고 했던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오랜 시간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발로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물질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안 더우세요? 덥죠? 빵빵하게 좀 켜주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쓴 책이 바로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은 주님께 입에 발린 얘기를 일삼으면서도 일상 가운데서는 정작 돈을 믿고 섬기고 심지어 예배하기까지도 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에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그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길 텐데 그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꼽으신 것이 뭐냐?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이즘. 즉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거나 아니면 주님을 섬기거나 두 가지 한 가지를 택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는 돈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 21절에 베드로는 시몬이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도가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송을 받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시몬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자칭, 타칭,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빌립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배우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르는 철저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복음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시몬의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만몬, 즉 물질이 있는데 시몬은 여전히 누구를 택한 거예요? 만몬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한다라는 것이 원문에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은과 금을 동일한 그런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제자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임원으로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너 그러다 돈과 함께 망할 거야. 너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찔렸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세속적인 목사니까 이해하시겠죠. 가끔 뭔가를 쓸 때 제 직업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직업란에 아, 뭐 쓸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학원생? 무직? 목사? 그런데 이제 목사라고 쓰면 되겠지만 목사라고 쓰면 마치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직업적인 측면으로 보여지는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나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정작 이력서를 쓸 때에는 아, 내 직업이 목사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살아가고 아니면 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사역을 할 때 보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을 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일할 때에는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사역들을 못하지 라고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와, 내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무엇이 틀리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아, 제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문 직업인이 되기를 갈망할수록 눈을 떠보면 영적으로 더 죽어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의 지배를 거부하고 오직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신앙을 통해 가난 중에도 부요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앞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 가운데 올려는 목적이 여러분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결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짜 아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회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짝퉁에도 급수 있는 거 아시나요? 아, 왜 자꾸 나만 세속적인 사람 만들어요? 알잖아. 자, B급, A급, S급 다 있잖아요. 제가 홍콩에 가니까 한국말 하면서 시계 있어요, 시계 막 이렇게 막 꼬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S급 차고 다니면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잘 못 챕니다. 심지어는 감정사들도 한국에서 만드는 짝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오기 전에 사람들 중에 시몬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명품으로 따지면 짝퉁으로 따지면 거의 S급이었어요. S급.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시몬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즉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자, 베드로가 이것들을 보고 그냥 너 정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드려라.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즉 회개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이란 단어 때문에 사하여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혹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선행된 조건절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앞에 선행된 내용, 즉 악함을 혹시나 네가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하여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바꿔서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 아니면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것이 친구이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이든 교회 사람이든 가족이든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내적 치유하거나 이럴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아니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땡땡땡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이 말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용서 진짜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시편 86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현대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하여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마술사 시몬은 그 용서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죄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기도는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여기 가운데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한 청년들이 여러분을 위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작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말짱 도루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마부가 수십 마리의 말들을 물가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단 한 마리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를 쓴 크레이그 그로셀은 올해 43살의 목사입니다. 그런 그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들고 나서는 줄곧 어떤 의미로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19살 무렵 처음으로 값싼 소형집기들을 임대회사에서 구입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28살에 아내와 나는 각자 살던 새집을 정리하고 합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새집을 구하고도 여유자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늘 빚없이 살았으며 수입 한도 안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덕분에 적금도 좀 붓고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금이 쌓이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자금이 쌓인 그 순간 그 선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 정도에 달하니까 안전선에 훨씬 못 미치니까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의 내면을 살펴본 결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간신히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넉넉한 재정을 갖게 되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직장이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깨닫고 예수님께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